성경은 하나님을 크게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그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존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104편의 전반부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또 보존자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한 것이라면, 오늘 후반부의 말씀은 모든 만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104편이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첫째, 둘째, 셋째 날, 또 빛과 궁창, 또 하늘과 땅에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넷째 날에, 또 다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또 안식일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을 만들어내는 낮과 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조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또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먼저 19절에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고 또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해와 달을 통해 낮과 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서 밤에 속한 생물과 낮에 속한 생물들이 서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자는 대표적인 야행성 동물이라서 밤에 나와서 먹이를 찾고 또 해가 뜨면 들어가서 눕습니다. 이렇게 밤에 속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르게 생체의 주기를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이 생체의 주기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의 질서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또 무시하고 또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새벽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미국에 와서 이제 유학 생활할 때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안에 어느 정도의 분량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제 가늠을 할수 있어야 또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던가 하는데, 영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걸 다 끝낼 수 있겠다, 이거 예상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공부하다가 밤새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다가 숙제를 하다가 정말 이제 많이 밤을 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이제 두통도 오고, 또 나중에는 이제 편두통도 생기고, 나중에는 막 대상포진이 와서 엄청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잠을 안 자서, 잘때안 자다 보니까, 공부를 한다고 또잘때 잠을 안 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밤에 잠을 안 자고 활동을 하고, 또 생체 주기를 무시하고, 자연의 질서를 순응하지 않고, 낮과 밤이 바뀐 삶을 산다는 것은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종종 밤샘 일을 하거나 또 불규칙적인 생활, 또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체 주기,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들을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살 때, 또 그분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며 살 때에 건강하고 온전한 삶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세상을 보면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또 민물고기는 민물에서, 또 바닷고기는 바다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민물고기가 또 바다로, 또 바다가 민물로 들어가면 그는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도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 삶을 살아갈 때에 발생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질병들, 또 이상기후와 또 빈곤과 또 기아의 문제까지, 또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또 스스로의 유익과 또 기쁨과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하여서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인 것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낙태나 동성애, 약물 중독.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인 것이냐,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자연을 이용한 그런 결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또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따라야만 인간도 자연도 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에는 육신의 질서가 있고, 영혼에는 영혼의 질서가 있고, 남녀 사이에도 합당한 질서가 있고, 또 교회 안에 직분이나 은사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또 교회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분명한 질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아름답게 삶을 영위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섭리의 질서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에도 주의 지혜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25절에도 크고 넓은 바다, 크고 작은 동물들, 이게 또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거대한 수중동물, 악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운 이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어를 죽이면 다른 동물들도 죽습니다. 악어는 턱뼈가 강하지만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서 이 악어가 먹고 배설한 것들을 다른 동물이 또 먹고 산답니다. 어떤 사람이 맹수를 한쪽으로 몰아넣고 또 초식동물을 또 이렇게 갈라놓았더니 오히려 초식동물이 죽는다고 합니다. 또한 사자가 병든동물을 잡아먹어야만 건강한 동물들이 남아서 번식을 한다는 것이에요. 맹수는 약하고 병든 것만 잡아먹고 이 초식동물들은 도망다니면서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들을 또 자연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오늘까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또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가정과 교회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7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면 그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공급을 멈추시면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명하신 때에 그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28절에 보세요.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면 우리가 그 좋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분이 어떠한 이유든지 그 공급을 또 그 섭리와 은혜를 또 그 돌봄을 중단하신다면 우리는 떨 수밖에 없고 그 호흡을 거두신다면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보잘것없는 인생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사라질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아니고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을 멈추시고 얼굴을 숨기시면 우리는 그저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보존자 하나님, 이 통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고 오묘하고 또 기묘하고 신비롭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걸까? 그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주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왜 돌보아 주시는지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31절부터 35절이 바로 그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만물이 주의 섭리 가운데 종되어서 할렐루야 이렇게 됐습니다. 만물이 주의 조의 섭리 가운데 종되어서 다스림을 받는다. 그 32절의 시인이 저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 즉 연기가 바라는도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만으로도 모든 만물이 지탱하는 땅이 격하게 떨었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만지시는 것만으로도 화상폭발과 같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시적 표현이지만 땅과 산 이 모든 것들은 고대인들에게 가장 어떤 견고하고 위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눈빛과 접촉으로 인하여서 뒤흔들리고 연기를 바라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위험 있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험하신지 또 10계명 제3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다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게 될 정도였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은 그 위험하신 이름 앞에서 자신과 여리고 성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너무 쉽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아예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여서 말이나 행실을 우리가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땅도 산도 두려웠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내 평생의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요 또 목표요 또 결국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의 창조주 대신 보존자 대신 통치자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경외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를 평생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불순종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은 오늘 35절 말씀처럼 심판을 당할 것이다. 다시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또 그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인생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질서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분의 통치 아래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평생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